국제 김종일상 수여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제 김종일상 리사비 소기장 무케시 샤르마와 일행, 리사인 힌니 마시코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게이니치와 일행이 1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 김종일상 리사비 리사인 알렉산드로 뿌루한노브 러시아 시문 자부뜨라 책임주필과 일행이 왔습니다.